그대란 사람 참 따뜻한 사람 그대란 사람 기분 좋은 사람 하루하루 늘 새로운 사람 매일매일 행복을 주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특별한